오래 사는 사람은 그 직업군은 성직자와 정치인입니다.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할 때마다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요. 성직자들의 평균 수명이 긴 것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결과죠. 하지만 정치가의 수명이 긴 건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심장이 튼튼하다.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정치가들은 대체로 심장이 튼튼하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 반응을 가지고 거짓말을 밝혀내는 기기가 있죠. 거짓말 탐지기.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기계도 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그랑블루의 주인공이 물속에서는 돌고래 같은 심장 박동을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요. 오히려 거짓말할 때 더 태연해지는 그런 특이 체질의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TV에서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노회한 정치인 워렌 베티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영화였죠. 부월스 중에서 한 곡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한때는 이 썩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아주 건강한 확신과 열정이 그 시스템 안에서 무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나이든 정치인이 다시 살아나는 곳은 그 게토, 그 흑인들의 그 슬럼화된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죠. 자, 오늘 게토 슈퍼스타 플라스 마이클 네, 플라스 미첼이었어요. 마이클은 플라스 미첼, 그리고 All Dirty Bastard 마야, 이들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근데요, 이제 더 이상은 저는 그 정치인과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갖고는 얘기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손쉽게 비난 혹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고, 왜냐하면 늘 TV에서 보고 늘 신문에서 보고 늘 라디오를 통해서 그 강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끔은 그래요. 오히려 내가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까지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는 없는가. 나는 진실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심리, 그것들도 한번 뚫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왕창 밀린 학습지 문제지를 들고 내 친구는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오전에는 그 많은 걸 다 풀어버리고 오후에는 영화관으로 향했다. 그러한 땡땡이의 현장에 항상 그 녀석이 함께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또래 친구들과 달리 영화와 음악을 좋아했던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하면서 이종찬 씨 그 친구의 기억 올려주셨어요. 사실 그 친구 우리는 이제 후적 커버려서 나이를 꽤 많이 먹게 됐고, 하지만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요즘 꽤 힘든가 봐요. 그렇습니다. 취업의 문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공계 생인 그 녀석은 지금 취업의 문턱에서 아주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제가 이 사연을 그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두 장짜리인데 그 뒷페이지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 있죠.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손영욱 씨 아닌가 모르겠어요. 손영욱 씨 힘내세요라고 제가 말하면 진짜 힘낼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이종찬 씨 해주셨죠. 참 그러고 보면 저는 이 정말 거저먹는 자리에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힘낼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시니까 그래도 그나마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연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그곳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우편번호 150-600번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 참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파라마운트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토끼 울타리 DVD와 원작 소설 세트예요. 이 토끼 울타리는 바로 작년에 2003년에 영화음악 청취자들이 꼽아준 불운의 명작 중에 한 편인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2400km를 맨발로 도망친 어린 자매의 감동 실화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저희가 이 시사회도 있거든요. 인사동 UIP VIP 시사실에서 있습니다. 시사회 당일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또 토끼 울타리 DVD 등의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울 송파구 송파동 황제빌딩의 이선희 씨 보내주신 거 잘 받았어요. 세상에 언제 그렇게들 녹음을 하셨어요? 그 녹음 테이프가 한 9개인가 10개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은 새벽 3시까지 방송 듣기가 힘들어서 예약 녹음하는 게 그 고장이 나서 3시까지 기다렸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잠든다고 하셨죠. 아, 참 이거 너무 힘들게 방송을 들으시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테이프도 잘 받았어요. 그 제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라서 들으면 조금 닭살 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선희 씨의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아, 다음 곡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동대문구 영도동의 김능규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Crying Game. 닐 조던 감독의 영화죠. Crying Game의 Boy George의 음성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죠. FM 시네마테크. 네, 화요일에 만나는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영화평론가 허문용 씨와 함께 한국 영화의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부산영화제 한국영화부분 프로그래머이시기도 하죠. 허문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잠시 사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허문용 씨 만나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대 한국영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어떤 정신의식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시간도 여전히 그 연장선에 있다고요? 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한국 영화, 특히 대작들을 중심으로 그 영화들에 담긴 의식, 그리고 왜 오늘의 관객들이 그 영화들에 깊이 심취하는가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질문들을 해봤던 셈인데요. 네. 오늘은 뭐랄까, 일종의 정리하는 의미로, 네. 비단 대작들 뿐만 아니라, 최근, 뭐, 더 멀게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영화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의식, 정서, 그리고, 넓게는 세계관,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좀 폭넓은 얘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영화의 징후 중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네. 길 잃은 소년 네. 혹은 홀로 남겨진 소년과 네. 사라지는 여인의 이미지가 네.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모든 한국 영화들에게, 모든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많은 한국 영화 혹은 대부분의 한국 영화들에서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이미지들입니다. 네. 길 잃은 소년 혹은 홀로 남겨진 소년과 사라지는 여인들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그 징후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볼까요? 멋있네요, 아주 제목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은, 네. 최근에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유하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네. 유하 감독,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사실은 본래는 그 주인공인 권상우의 어머니도 사실은 시나리오에 나와 있고 네.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그 후일담도 사실은 좀 더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유아 감독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영화에 가족들이 등장하니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 좀 진부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 답변을 보고서 아직 한국의 젊은 감독들 혹은 젊은 남자 감독들은 가족을 말하기에 아직도 충분한 어떤 길을 걷지 않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전후에 개봉됐던 올드보이나 혹은 최근에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이제는 이 방황이 이제 끝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 이런 아까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대중영화들뿐만 아니라 홍상수나 김기덕이나 혹은 이창동 감독이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극속에서 없거나 아니면 거의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한 젊은 남자들이었고 네. 이 젊은 남자가 겪는 정서적 혹은 물리적 모험담이 사실은 소위 작가주의 영화와 대중영화를 가로지르는 어떤 공통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들은 살짝 나타났다가 그들에게 어떤 그리움의 자취로 남거나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만 존재하다가 또 사라져갑니다. 네. 이 과정을 한국 영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풀이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요. 한국 영화에서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혹은 고유한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세계 온갖 영화에서 지금까지 그 드러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영화의 어떤 징후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그 이전과는 이렇게 특별히 딱 차별이 되거나 다른 나라의 경영과 이렇게 딱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영화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1930-40년대 고전기 그 할리우드 장르 영화들에서 소위 반영웅들은 대부분 이런 고독한 단독자로서의 남성. 네. 그리고 이 단독자로서의 싸움을 하다가 패퇴해 나가는 과정을 대부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1960년대 이후에 이른바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뭐 일본이나 프랑스의 그 감독들의 청춘 영화에도 역시 홀로 버려진 소년의 이미지를 가진 주인공들이 나와서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사멸해 가거나 아니면 문득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인공들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영화들에서 작가주의와 대중영화 모두의 공통적으로 이 주인공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 주인공들이 어떤 공통된 욕망을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표현해왔다는 사실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1970년대 이후에 할리우드만 예로 들어보시죠. 할리우드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영화들은 사실은 가족 멜로드라마의 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명백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뭐 이티 스필버그의 모든 영화는 사실은 가족 멜로드라마에 빌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대중영화 중에서도 좀 진지한 성향을 띈 감독들의 작품, 이를테면 작년에 개봉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The Hours 같은 남자 감독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여성 문제에 대한 대단히 진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에서는 사실상 그 코미디나 호러를 제외하고는 이를테면 진지한 드라마나 대중영화에서나 작가주의 영화에서나 가족의 상, 특히 여성에 대한 상, 아버지의 상 이런 것들이 모두 너무나 희미하거나 사라져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차츰 풀어주시는 네. 건가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음악을 듣고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를 지켜라도 실은 그 홀로 남겨진 소년, 그가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중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팩션이 함께하는 Over the Rainbow. 네, 지구를 지켜라 중에서 트랜스픽션의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FM 시네마 테크 오늘 영화평론가 허문혁 씨 모시고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징후들 그 마지막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 처음에 커다란 제목을 하나 턱 던져주셨습니다. 바로 한국 영화의 징후들을 살펴보니 거기 나타난 것은 바로 홀로 남겨진 소년들과 그리고 사라지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사실 오문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왜 도대체 한국 영화에서는 그럴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받아주니까. 그 사실은 뭐, 왜 그런지는 뭐,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네. 당신 그 영화 왜 만들었느냐라고 네.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 그걸 또 더군다나 집합적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네. 근데 뭐 아주 그냥 상식적인 대답이 여기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영화를 주도했던 감독들이 사실은 그 시기에 데뷔를 해서 첫 작품, 두 작품, 세 작품을 만들어낸 젊은 감독들이고 네. 이 젊은 감독들은 또한 대부분 남자 감독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 감독들의 공통점은 그 아버지 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가족관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자유분방한 세계관 혹은 단독자로서의 고민을 지닌 그런 일테면 근대적 개인이라고 말할 수 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감독들이 결국은 자기의 분신인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것이고 또한 네. 이 과정은 사실은 이제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영화의 폭발적인 관객 증가에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또한 젊은 관객들입니다. 10대 네. 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의 젊은 관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한국의 젊은 남자 감독들과 한국의 젊은 관객들의 아름다운 혹은 되게 화려한 만남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징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예, 그 사실은 뭐 한편 한편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중영화와 작가주의 계열의 영화를 통틀어서 홀로 남겨진 소년이란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홀로 남겨진 남자가 아니라 소년이라는 이라고 제가 말한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년은 소년이란 용어를 쓴 것은 이 남자는 아직 미성숙한 남자입니다. 네. 완성되지 않은 남자입니다. 네. 이 완성되지 않은 남자는 아직까지 자기의 욕망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욕망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찾아서 이 세상을 떠돕니다. 여기서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욕망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대체 가족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흥행 대작들의 그 남성 신파적 경향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남성 신파란 것은 사실은 그 남성들의 의리, 남성들의 우애를 눈물겹게 그리는 영화들을 말하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단독자로서의 어떤 고독이나 번민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뭐 JSA도 그렇고 실미도도 그렇고 태극기 휘날림에서는 비록 이제 그 형제간으로 상정되긴 하지만 이 둘은 없어서는 안 될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그려지게 되죠. 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남성들의 유대를 통해서 대체가족을 형성하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확인되었듯이 한국 관객들 대부분에게 가장 강렬한 어떤 정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빠진 게 있습니다. 소년이긴 하지만 이 소년은 대체로 생물학적인 성장은 완료된 존재들입니다. 네. 아직 성인의 의식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완료된 생물학적 욕망 때문에 성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을 찾아 헤매는데 이들이 네. 노리는 것은 사실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의 성기입니다. 예. 성기를 찾아서 이 세상을 떠돕니다. 성적 대상으로서요. 그렇죠. 예.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최근에 봤던 두 편의 영화가 말죽거리 잔혹사와 올드보이인데 네.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이 한가인이라는 배우가 이 권상우 여자친구 역을 네. 맡아서 나오는데 이 배우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권상우의 눈에는 이 여인은 일종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자친구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상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 권상우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직 자기의 집을 강남으로 이사시켰다는 지금 현재 자리만 지명을 하고 어머니는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 사라진 자리에 이 한가인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이미지에 매혹당합니다. 그런데 권상우가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결국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모범생의 그 길을 벗어던지고 쌍절곤을 빼어드는 결정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가인이 단순히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가인이 자기의 친구와 동거를 하러 떠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인의 이미지에서 갑자기 이 여인은 성기로 변해버린 네.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권상우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떠나자 자기의 성기도 자각을 합니다. 자기의 좌절한 성기를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이제 어떤 글에서 쌍절곤은 이 소년의 대체 성기다라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의 형상이나 아니면 극 중에서 기능이 사실은 자기의 남성성이 좌절했을 때 빼어드는 대체 성기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여인은 어머니 이미지거나 혹은 성기 이미지거나 네. 두 가지에 하나밖에는 여인의 아까 그 말씀을 잠시 하셨듯이 대화의 상대이거나 아니면 친구로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존재감을 가진. 자 그러면 사실 그 대부분의 한국 영화에서 네. 특히 최근에 보여준 한국 영화에서 여성은 어머니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대상이거나 그 둘로 나뉘잖아요. 비단 그 지금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어머니 존재였던 한가인이 나중에 친구와의 이제 동거로 인하여 갑자기 성적 대상 성기로서 갑자기 그 구별이 되듯이 사춘기에 놓여진 남성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여성이라는 대상이 그 둘로 나뉘듯이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가 그렇게 여성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 과정이 비록 그 뭐랄까 절대적으로 뭐 바람직하다거나 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 영화 전체가 그리고 한국의 젊은 감독들 대다수가 어떤 경로를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점진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는 벌써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네. 나이든 소년이죠. 예.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도 소년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 영화 자체는 이제 일본 만화에서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 영화의 맥락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의미까지, 네. 뉘앙스까지 이제 풍겨지는 것을 느껴지는데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소년입니다. 이 주인공의 소년성, 두 주인공의 소년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예가 여기서도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유지태 누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최민식의 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인은 다 누이나 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기로 편입이 됩니다. 즉 네. 성적 대상으로 편입이 네. 됩니다. 이 소년에게 이 늙은 소년 혹은 어린 소년 어느 쪽에도 이 여인이 자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성기로 편입해 옵니다. 성기로 편입해 오면서 양쪽 다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 제목이 올드보이라는 것과 이 영화의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될 누이나 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여인들이 성기로 편입해 오면서 파국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한 소년의 어떤 파멸적인 종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이 암시하는 어떤 다음 단계 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드보이에서 심현정의 영화 음악입니다. The Last Waltz. 사랑해요. 아저씨. 네,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마지막에 흘렀던 곡 The Last Waltz 들어봤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 함께 한국 영화의 징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소년들의 이야기 그야말로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소년들을 영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올드보이를 말씀드리면서 올드보이가 소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 그래서 파국을 맞는 하나의 그 이야기 패턴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국 자체가 그 자체로 뭐 밝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단계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은 태극기 휘날리며에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를 지켜라는 이 모든 계열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것은 네. 단순히 감수성이 독특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홀로 남겨진 소년의 이미지, 이 소년이라는 것은 미성장했고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완료됐지만 네. 정신적으로는 미성장해서 자기의 욕망 외에 알지 못하는 세상을 오직 두려움으로만 대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지구를 지켜라의 신하균이 분한 병구라는 이 주인공만은 지구를 걱정합니다. 네. 이 지구를 걱정한다는 것은 이 영화에서 농담처럼 보이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걱정을 하고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확히 지구를 지구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 영화들의 이 소년 주인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비트 시절에서부터 최근에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두 형제 이르기까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분투하고 고난을 겪었던 주인공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렇네요. 한국 영화 속에서는. 예. 개인적인 이것은, 문제에만 함몰되어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예. 이것은 사실은 이 점은 한국 영화의 장르적인 성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네. 장르 영화의 주인공들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결을 해야지 영웅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 영화에서 장르의 주인공들은 남성 장르의 주인공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비장한 실패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실패는 공동체와 사실은 거의 연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정말 헐리우드의 그 대중 상업 영화들과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아주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한국 영화 한국 장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변칙적인 성격이 네.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와는 단절된 예. 상태의 주인공들이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파멸해 나가는 과정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를 지켜라만은 네.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보았던 모든 소년들 중에서 가장 머저리 같고 네. 가장 지능이 낮고 가장 없어 보이는 이 소년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파국입니다. 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그 자기 부정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정성은 사실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데요. 네.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는데 나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져 버린 해결 불능의 상태로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4년 바로 오늘까지 한국 영화들이 정서적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춘기의 장엄한 실패 혹은 장엄한 종말이 저는 올드보이와 지구를 지켜라 같은 네. 영화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아까 제가 이제 이 소년의 욕망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대체가족, 유사가족을 찾기 위한 과정. 이건 무슨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대작영화들 뿐만 아니라 뭐 질투는 나의 힘 같은 작가주의 영화들에까지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홀로 남은 박해일이 문성근이라는 연적을 사실은 아버지 삼게 네. 되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죠. 네. 또 다른 하나의 길이 그 모성과 성기 찾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사실은 계속 실패하죠. 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거대한 악이, 거대한 재난이 이 노력을 양자의 노력을 다 무화시켜버립니다. 네. 실패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재난을 재난에다 운명적인 힘을 부여하고 그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사실은 최근에 그 많은 관객들이 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입니다. 네. 여기서 전쟁은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속에 일찍이 없었던 외적인 재난일 뿐입니다. 네. 소년의 실패담을 가장 비장하고도 결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절대적인 재난입니다. 저는 이 절대적인 재난까지 등장했다는 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한국 영화가 길 잃은 소년 혹은 홀로 남겨진 소년의 이야기를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네. 어떤 과정을 연상시키냐 하면 1998년에 그 딥 임팩트와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네. 한꺼번에 몇 달 간격을 두고 나옵니다. 네. 이 두 영화는 공이 정체불명의 그 혜성에 의해서 지구가 폭파될 위기에 놓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 재난 영화의 네.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온갖 재난이 있었죠. 화산도 폭발하고 뭐 볼케이노 같은 네. 엄청난 홍수가 왔죠. 하드레인 같은 영화도 있었고 거대한 배 침몰 타이타닉도 있었고 트위스터도 있었고 트위스터 같은 예, 그런 외오리바람. 거대한 회오리 바람도 있었고 써먹다 써먹다 이제 결국 온 게 지구 폭발. 실제로 이 두 영화에서는 지구가 부분적으로 폭파되는 네. 스펙터클이 보여집니다. 이 스펙터클까지 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1998년이라는 시점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소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그 오셔스키 형제, 매트릭스를 만든 오셔스키 형제, 그리고 엑스맨을 만든 브라이언 싱어,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샘 레이미 등등 소위 작가주의 계열의 감독들이 갑자기 할리우드 대작들에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서 할리우드 영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90년대 후반까지, 98년까지 정확히는 저는 할리우드 대작들을 굉장히 비웃었는데 이렇게 멍청해질 네. 수가 있는가라고 네. 그 이후로 할리우드 놀랍게도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 대작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작가주의 계열의 영화가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휘날리면서를 보고서 아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소년의 네. 불행을 말하는 지점까지 왔다면 이제 소년의 불행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됐구나. 아. 그리고 이미 한국의 감독들은 네. 이미 그걸 올드보이나 지구를 지켜라 해서 보여지듯 그걸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자각, 무의식적 자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이제 길 잃은 소년의 그 시련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느낌을 가진 이유고 또 하나의 방증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네. 유난히 가족 영화들이 많이 제작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족 영화들은 사실은 이제는 성숙한 그렇죠. 남자 네. 이제 소년이 아닌 올드보이가 아니라 이제는 맨 네. 그것이 남자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남자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딸의 자리, 누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혹은 여자친구의 자리를 제대로 호명하는 네. 그런 성인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은 일종의 아마겟돈이자 딥 임팩트네요.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에 있어서. 네, 굳이 그러니... 비유하자면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예, 아 이거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그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영화 속에서 봐왔던 한국 영화 속에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어린 남자들과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가족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성숙한 남자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내주셨습니다. 그 과연 허문영 씨의 해안이 우리 오늘 2004년 한국 영화 속에서 정말 보일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한데요. 그러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지 또 온전히 성숙해가면서 더 풍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 달 동안 FM 시네마 때 그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 함께 했는데요. 지난 한 달이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한국 영화가 천만 관객의 시대를 맞는 이 시대에 천만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거나 혹은 거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몸속에다 집어넣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자 앞으로의 이미지일 거라는 이야기를 허문영 씨가 첫머리에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쭉 살펴본 한국 영화의 징후들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예리한 눈으로 그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사실 저의 욕심은 계속해서 더 모시고 그 이야기를 쏙쏙 뽑아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시간이 뭐랄까 조금 방송이 좀 그렇죠? 힘들죠? 글 쓰시다가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저희가 힘든 과제들만 던져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허문영 씨가 아주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을 마지막으로 듣고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그 지금 생각이 나는 음악은 네. 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 네. 그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영화 중에서 특히 라스트 씬에 올려나온 그 픽시스의 Where is my mind는 그 영화 그 라스트 씬을 보고서는 정말 그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노래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길 잃은 소년의 네. 그런 심정을 담은 영화고 또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저희가 또 모실 때 꼭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그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Stop. 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FM 영화음악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